허브스 뉴스. 제28회 벤처 창업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안입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30일 월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참가 자격은 최소 한 명의 한양대학교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이루어진 개인 또는 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2학기 라이언 엘프 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본 장학은 소득 분위와 무관하며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 또는 중대질병,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의 위기에 처한 긴급 경제사정 곤란 학생에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11월 17일 금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캠퍼스 학생처 학생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기 공감한대 또래 내담자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 대상은 심각하진 않지만 고민이 있는 한양대생 모두입니다. 또래 상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전공, 성별, 연령 등 나와 가장 적합한 또래 상담자와 1대1로 매칭되어 30분에서 50분 사이의 상담을 최대 5회 갖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행복드림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시각 25일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남중국해에 중국이 밧줄 300m를 부표로 연결해 설치한 부유식 장벽을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이 같은 장벽이 필리핀 어선의 어업과 생계활동을 박탈하고 있다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등 남중국해 90%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필리핀 측의 불법 침입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양국은 지난달엔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경선에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충돌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 시 열차 지연 등에 따라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7일에서 14일로 늘어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다음 달 7일부터 열차 운행 중단 지연 등으로 지하철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14일 내에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기존 반환 기간은 7일로 짧아 자칫 기간을 놓쳐 운임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제기돼 왔습니다. 공사는 열차 운행 중단, 전장현 시위 등 열차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승차 확인증의 반환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수차례 승객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동구 광주세무소 앞에서 50대 남성 승객 B씨를 때려 치아를 깨트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위험운전을 하거나 요금을 더 받기 위해 일부러 먼 거리를 운행하며 목적지에 도착했고 이 과정에서 승객이 화를 내면 폭행을 유도하는 수법을 통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과거 같은 수법의 범행을 수차례 저지르면서 승객으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붙잡혀 처벌을 받은 바 있어 5월에 수배령을 내린 경찰은 지난 19일 A씨를 붙잡았습니다. 한양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27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민지, 기술의 문예인, 담당의 박일인이었습니다.